다시 붉은 컬러로 Baby 난 어떻게 생각해 Baby 어떻게 생각해 너무 속지 않아요 So get in, get in 이게 너도 미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도 안 나네 대충 100년 전 그냥 그대 본래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그게 더 중요하니까 이런 룸비 영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Oh no 이건 특별해 비틀대는 걸음으로 걷다 그게 우리 사랑 방식 Why so serious 로미 오와 줄리엣 심플 스토리가 아니야 다 잘 될거 같아 결국 해피 엔딩을 아는 노년의 소셜 매니아 하지만 불쑥 뜨던 심장 엔진을 renew 빛이 없던 나의 입술이 다시 불게 컬러로 생각해, baby 어떻게 생각해 우리 다 늦지 않아 벌써 닮아가고 있는걸 해지면 나와 거리를 허우적대며 헤매 뇌 따윈 없이 보이겠지만 다들 고민이겠지 깊게 머리 잡은 그런 거 몰라 그냥 널 사랑하게 돼 내 피는 다시 뜨거워져 그 모든 이유는 그대 Come on 다시 내 클라이맥스 시작돼 이 음악이 더 커지면 우리 살아있어 Tonight Why so serious 로미오와 줄리엣 심플 스토리가 아니야 다 잘 될 거야 더 심장 엔진을 renew 빛이 없던 나의 입술이 다시 붉은 컬러로 Baby 나 어떻게 생각해